전날 네가 내게 던지던 말 1분 1초도 너랑 있고 싶지 않아 볼 것 같던 날 한순간에 식어버린 너 꼭 그렇게 그렇게 그래야만 했니 잘 지냈을까 조금은 미안했을까 몇 마디로 우리 정의할 만큼 쉽니 진짜였을까 혹시 넌 후회했을까 아끼네 그런 거라면 이런 맘 아니었다면 늦은 밤 문득 문자 한번 올 법한데 없는 네가 미워 아닐 거라고 다를 거라 믿었었는데 넌 뻔하게 뻔하게 그래야만 했니 잘 지냈을까 조금은 미안했을까 조금이라도 내게 미안하긴 했니